안녕하세요. 아하 정오의 만나요의 레이첼입니다. 목요일엔 유아교육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코코스의 이미영 실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만나 뵈니까 훨씬 더 기분이 반갑네요. 친분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잘 웃어주셔서. 아니 저번에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처음 뵙고 그러는 거여서 너무 딱딱하게 설명하지 않았나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네. 좀 덜 딱딱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 지난 시간에는 NCEA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 시장님께서 듣지 못한 또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NCEA에 대해서 이게 굵은 대목만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까요? 네. NCEA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고등학교 11학년부터 졸업학년인 13학년까지 걸쳐지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시험은 총 익스터널과 그리고 인터널 시험, 외부 시험과 내부 시험에 대한 또 설명을 해 드렸고요. 굉장히 저번 주에 좋아하셨던 NJQA 사이트 로그인하는 그 또 방법에 대해서 NSN 넘버가 우리 학생들이 고유한 이렇게 부여받은 고유한 번호이고요. NSN 넘버하고 비밀번호만 있으면 NJQA 사이트를 통해서 성적 확인도 하고 성적표 재발급 신청도 하고 과거 재학했었던 학교의 모든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저번 주에 실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나서 바로 네. 집에 가서 네. NSN 넘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자녀에게 물어봐서 네, 네, 네. 예, 들어가 봤는데요. 네. 생각보다 홈피가 네. 예, 제가 확인할 정도의 그 네. 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서 네. 예, 제가 조목조목 아주 여러 군데를 네. 열어보고 저희 네. 이제 아이와 네. 예,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눴답니다. 아니, 자녀분이 그래도 어머님께서 굉장히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좋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엄마가 왜 저러는지 약간 의아해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네. 네. 여튼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네, 네. 자, 오늘은 뉴질랜드 또 호주 네. 대학 진학을 하려면 NCEA가 얼마나 점수를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예,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네, 네, 네. 예, 실제로 이제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제 학생들이 네. 호주로 많이 대학을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여전히 뉴질랜드 대학을 들어가려고 또 이렇게 또 NCEA를 공부하고 있는 것도 네. 알고 있는데 네. 예, 그 점수 취득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네네네. 제가 또 잘 듣고 네. 왜 뉴질랜드 학생들이 호주로 대학을 가느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진행자님하고도 나눠보고 싶어요. 뉴질랜드에서 시민권을 따게 되면 호주 대학을 진학을 하더라도 도메스틱 학생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비라든가 이것도 현지인하고 동일하게 내기 때문에 뉴질랜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민 중에서도 시민권을 가진 학생들은 호주 대학 쪽으로 많이 보내는 추세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뉴질랜드 대학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는 종합대학이 전국에 총 8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중에 이제 오클랜드에 뉴질랜드 랭킹 1위인 오클랜드 대학교, AUT, 메시 대학교 분교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의대 치대 약대 한국 학생도 공부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의대 치대 약대를 생각을 했을 때 뉴질랜드의 종합대학교가 단 8개밖에 없는데 또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교는 단 2개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또 이제 시스템 자체도 의대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룰 그런 주제인데 의대를 졸업해서 의대를 입학해서 졸업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호주의 의대 같은 경우는 총 뉴질랜드의 거의 한 3배에 달하는 그런 대학교에서 의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호주 대학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이게 맞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도 아무래도 네. 호주가 뉴질랜드보다 나라가 크다 보니까 네. 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졸업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네. 취직과 연결되기를 모든 부모들은 네네네네. 바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큰 데 가게 되면은 좀 더 일할 기회가 네. 더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저도 사실은 한때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한 적이 있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죠. 이제 아이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네네네네. 네.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되어서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이 있으면 호주 대학으로 가도 현지인 학생들처럼 이렇게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근데 이제 학비 혜택은 그 학생이 외국 학생인가 아니면 현지인 학생인가를 보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현지인 학생이고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유학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내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은 호주에서의 영주권이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호주로 가면 유학생 학비를 내게 되십니다. 예. 학비가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저 그게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year 13 학생을 이제 상담을 부모님과 하는데 한참 호주 대학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는데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10년 넘으셨더라고요. 영주권을 네. 따신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호주 쪽으로 아이를 보내도 현지인 학비를 적용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게 아닌 걸 아시고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학비가 영주권자면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보내게 되면 거의 유학생 학비의 5분의 1, 1년에 한 6,000불, 5,000불 정도 되실 텐데 네. 호주로 보내게 되면 한 3만 2,000불 호주 달러로 그 정도로 되죠. 굉장히 많은 돈이 예, 부담이 네, 되는군요. 네. 네.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옵션이 호주 대학교, 뉴질랜드 대학교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고 또 호주 대학 쪽이 워낙 이제 산업이 뉴질랜드는 산업이 한정적이잖아요. 네네. 그거에 비해서 호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땅덩이도 크고 산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과들이 많아요. 전공들이 네. 그런 것 때문에도 호주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네. 미래를 위해서 아무래도 네. 예, 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네네. 지금 뉴질랜드 대학과 호주 대학에 대해서 네. 이제 설명을 부탁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네. 예, 먼저 뉴질랜드 대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예, 네. 감사하겠어요. 네. 왜냐하면 뉴질랜드 대학하고 호주 대학교 입학 조건 자체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유학생들 입학 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유학회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지인 학생들하고 유학생들하고 약간의 그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뉴질랜드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점이 없는데 호주 대학을 보내실 때는 제가 설명하는 게 약간 유학생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지인 여기가 뭐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따로 별도로 학교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제가 말이 굉장히 빨랐나요? 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게 됐는데 시간이 진행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느리게 할까요? 네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쉬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처음에 한 줄은 정말 이해가 잘 되지만 네. 이게 갈수록 굉장히 이게 잘 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아, 네. 네. 실장님께서 워낙 이런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실장님은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네. 이게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네. 되어져요. 네네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그래서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입학 조건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은 네. 저희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네네네. 네. 말씀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 예,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가신 믿음 Yeah. 정말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우리 기쁨과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금 코코스의 이미연 실장님 만나뵙고 뉴질랜드 호주대학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아, 실장님 먼저 뉴질랜드 대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뉴질랜드는 총 8개의 국립대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뉴질랜드 8개의 국립대학을 위해 입학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NCEA 학점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UE라고 표현을 합니다. 뉴질랜드 대학교 입학 조건을 UE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네. University Entranc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University Entrance라는 왜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성적표를 보시면 네. University Entrance라는 단어가 있는 성적표가 있고 네. 없는 성적표가 있어요. 네네. 없는 성적표는 아무리 크레딧을 많이 땄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들어갈 수 없는 성적표예요. 네. 반드시 최종 성적이 나왔을 때 유니버시티 엔트런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는 이 단어를 따기 위해서는 몇 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네네. 예, 여기까지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렸죠. 많이 쉬웠어요. 네.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를 따기 위한 학점.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유니버시티 엔트런스 조건이 매년 좀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에 제 기억으로 조금 어렵게 변경이 됐다가 2015년도 2월 즉 올해 대학교를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낮춰졌어요. 왜냐하면 네. 높였다가 그 당시 작년에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를 딴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간 학생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유니버시티 엔트런스 조건 자체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조건은 이 총 레벨 2하고 레벨 3에서 총 80크레딧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60크레딧은 반드시 레벨 3에서 취득을 하고 나머지 20크레딧은 레벨 2 이상에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레벨 3에서 총 80크레딧을 취득하셔도 되고 레벨 3에서는 60크레딧 그 다음에 레벨 2에서 20크레딧 이렇게 취득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만 취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요 그 레벨 3에 최소 세 과목에서 각각 14크레딧 이상을 따셔야 되는 거예요. 세 과목에서. 그러니까 총 80크레딧 안에 레벨 3의 세 과목에서 14크레딧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 그 세 개의 과목은 인증 과목이라고 또 이 NJQA 사이트에서 대학교를 가기 위한 인증 과목을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아무 과목에서만 14크레딧을 따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인정되는 인증 과목에서 14크레딧씩을 따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조건이고 거기에 플러스 한국에서 수능 시험 같은 거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학하고 영어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레벨 3에서 총 80크레딧 중에 60크레딧은 레벨 3, 20크레딧은 레벨 2 이상 플러스 레벨 3 3개의 인증 과목에서 각각 14크레딧을 취득하고 플러스 수학 과목은 레벨 1에서 최소 10크레딧 이상. 아, 네. 영어는 레벨 2 이상의 영어 과목에서 최소 10크레딧 이상인데 반드시 읽기에서 5크레딧 쓰기에서 5크레딧 이렇게를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다 맞추셔야지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라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이게 유니버시티 엔트런스가 요거를 따기만 하면 모든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 최소한의 아카데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당연히 오클랜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유니버시티 엔트런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알파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를 못 맞추면 뉴질랜드 대학은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어떻게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예전에요. 이게 유니버시티 엔트런스 이 학점 자체가 그 변경되기 전에는 수학 과목이 이게 제 기억으로는 12크레딧인가 그랬어요. 레벨 1에서. 우리 학생들 수학 잘하는데 수학 과목에서 내려갔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네. 과목에서 내려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학사 과정 이상을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학점 플러스 이 유니버시티 엔트런스 학점까지도 조건까지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학점이 아까 총 80크레딧 취득을 해야 되는데 120크레딧을 취득을 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네네. 그런데 수학은 사실 우리 한국 학생들 취득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네. 레벨 2에서 읽기 5크레딧, 쓰기 5크레딧인데 읽기에서 10크레딧을 따고 쓰기에서 4크레딧을 땄어요. 네. 1크레딧이 모자라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무리 레벨 3에서 120크레딧을 땄다고 하더라도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를 못 맞추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네.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이거는 학생들이 다 알아요. 네.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는. 네. 왜냐하면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뭐 학교에서 어드바이저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꼭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려우니까 조금 쉬었다가 각 대학별 입학 조건 알아볼까요? 진행자님. 그럴까요? 네. 그러면 네. 우리 이미영 실장님의 요구로 네.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살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병식의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찬양 한 곡 들으면서 학부모로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아이가 성적이 다 이렇게 어떤 점수가 높으면 그것이 평준화되어서 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U2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의 성적이 많이 나오고 네. U2에 해당되는 과목은 만약에 1점이라도 떨어지면은 그 커트라인에서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들리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게 이제 그 인증 과목을 보면 당연히 이 아카데믹한 과목으로 이게 그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회계학, 뭐 회계, 생물화학, 뭐 과수용 그 수학하고 영어하고 과학은 웬만큼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뭐 경제라든가 불어, 지리, 독일어, 그래픽, 역사, 예술사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인증 과목으로 안 들어가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네. 뭐 투어리즘이라든가 아니면 외식 쪽으로 하스피탈리티라든가 아니면 소잉이라든가 네. 이런 과목들에서 아무리 어치브드 크레딧을 딴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U2의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크레딧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어드바이저들에 의해서 유니버시티 엔트런스 크레딧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듣는 편인데 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크레딧은 많이 땄는데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를 못 맞춰서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저희 회사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가장 많은 경우가 영어 과목. 그러니까 이게 영어 과목에서 10크레딧을 따야 되는 것 중에 반드시 읽기에서 5크레딧, 쓰기에서 5크레딧 이상을 따야 되는데 읽기에서 8크레딧 땄는데 쓰기에서 4크레딧 땄다든가 네. 아니면 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느 고등학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고등학교에서 이 유학생 담당 선생님이 아이가 영어 과목이 굉장히 좀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영어를 하지 말고 너는 IELTS를 준비해라. 다른 과목에서 크레딧을 더 따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네. 그 선생님 1년 만에 선생님 바뀌셨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에 네. 영어에서 크레딧을 못 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대학교 갈 때 IELTS 6.0 내면 영어 점수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 반드시 여기에서 NCEA를 졸업한 학생들은 영어 과목을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드랍하고 IELTS로 대체가 안 돼요. 네. 그게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유니버시티의 엔트런스 자체를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영어 과목에서 페일을 하고 IELTS를 뭐 7.5를 땄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해 주시는 분이 참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네. 해주시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을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그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된 것을 그렇죠. 지금 볼 수 있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영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모든 그 입학 시험에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실과 이런 것이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네네. 그러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영수가 만들 영어와 네. 네, 이 나라의 뭐 국어가 이 나라 영어니까 네, 영어와 수학이 또 과학인가요? 네네네. 네네 세 가지가 아주 네. 중요한 역할을 예,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네. 네. 근데 그렇기는 해도 제가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학점을 따라 이르는데 사실 뉴질랜드 자체가 그렇게 막 한국처럼 명문대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사실 대부분의 키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랑 상관없이 본인이 배우고 싶은 또 과목들을 배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네. 멋진 뉴질랜드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아무 정보도 네. 모르고 이렇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다는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이제 NCA가 무엇이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네. 예예. 또 우리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이런 시간 만들어봤고요. 예. 네, 이번에는 호주 대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뉴질랜드 대학교를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돼. 제가 아직까지 설명을 안 드렸어요. 뉴질랜드 대학교 입학할 때. 아 그러면 예, 좀 더 네, 설명을 네. 듣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총 8개 대학 있잖아요. 네, 거기에 네. 이제 오클랜드 대학교, AUT, 더니든의 오타고 대학. 그 다음에 크라이처치의 링컨 캔터베리 대학, 해밀턴의 와이카토, 그 다음에 메시 빅토리아 대학교, 이렇게 웰링턴의 빅토리아 대학교까지 총 8개 대학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뉴질랜드 랭킹 1위인 오클랜드 대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니버시티 엔트런스 플러스 랭킹 스코어라는 거를 적용해서 학생들을 뽑습니다. 네. 나머지 대학들은 AUT, 오타고, 링컨, 캔터베리, 와이카토, 메시 빅토리아 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유니버시티 엔트런스 점수만 맞추시면 입학이 가능해요. 네, 그렇군요. 다만 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순수 미술 파인아트나 아니면 아키텍처나 아니면 뭐 의대나 이런 인터뷰라든가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곳은 이제 뭐 당연히 그 유니버시티 엔트런스 플러스 특수학과 같은 경우는 좀 더 알파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비즈니스학과라든가 아니면 인문학이라든가 평균적으로는 다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만 맞추면 진학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뉴질랜드 네. 대학은 들어가는 것보다는 졸업하는 것이 참 어렵죠. 네네. 저는 뉴질랜드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력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대학교 그 입시 요강 설명드리다가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수의학을 진학하고 싶다 이러면 내가 수능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저 대학교에서 어떤 거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도 내가 고등학교 때 노력하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조차 안 주잖아요. 네.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오픈 엔트리라고 사실은 그 진학하는 대학교의 문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아까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은 쉬운데 졸업은 어렵다라는 말이 입학할 수 있는 경로가 NCEA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경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수의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수의학과에서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수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이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특히나 수의학이나 의대나 오픈 엔트리라는 얘기는 메시대학교 수의학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수의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하는 친구들이 막상 들어와서 개구리 해부하다가 기절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동물 복원에 대한 6개월 동안 그런 일반적인 과목을 배우고 그 과목의 성적에 따라서 그 수의학 본과 과정을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내가 수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적성에 맞으면 6개월 동안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열정을 가질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뉴질랜드가 네. 참 그런 면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아마 한국에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께서 네. 뉴질랜드 선택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렇게 좀 열려있는 그 교육 네. 방법 때문에 네. 이렇게 힘든 이민 생활을 또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그죠? 네. 예, 그런 마음도 가져보는데요. 네. 네. 네, 실제로 그 학생들 중에 성적이 굉장히 재학생들 중에 성적이 굉장히 높은 학생하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크레딧을 많이 딴 학생하고 정말 간당간당하게 해서 메시대학교 수의학을 진학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6개월 후에 본과 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은 그 크레딧을 많이 딴 학생일 것 같죠? 아니었어요. 결국은 적성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열린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멋지죠? 네. 저희 때는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는 성적이 결정해 줬잖아요. 네, 맞아요. 네, 성적이 어떤 거에 따라서 네. 제가 그 과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많이 리스크가 많았죠. 네, 졸업하고 맞습니다. 나서도 그 일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네. 전혀 다른 일로 또 걸어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그런 리스크를 정말로 많이 줄여주는데 네. 매력이 넘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뉴질랜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질랜드에서 NCEA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인 경우는 영어 크레딧을 따지 않고 IELTS나 다른 영어 시험으로 절대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온 경우에는 IELTS나 토플이나 그런 점수로 이제 영어 점수를 대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어 과목 읽기하고 쓰기에서 반드시 5점, 5점, 10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네네. 오클랜드 대학은 뉴질랜드 대학교의 랭킹 1위, 그다음에 전 세계 대학교에서 한 3년 전에 84위였는데 지금 약간 랭킹이 살짝 떨어지기는 했는데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또 분발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네. 그래도 전 세계 랭킹 100위권 안팎에 지금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클랜드 대학교는 타 대학보다는 조금 더 높은 그 입학 요강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네. 서울대는 랭킹 몇이나 되나요, 지금? 한국에 있는 서울대가 한 그 이 랭킹을 적용하는 그런 그 기관들이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임지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그 QS 무슨 랭킹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랭킹을 리서치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네. 회사들마다 약간씩은 틀려요. 네. 한국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금 60권 내에서 그다음에 100위권 안팎으로 이렇게 각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편이고요. 생각보다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가 굉장히 높은 랭킹 가지고 위치돼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본 게 거의 뭐 50건 내에 그렇게 위치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뿌듯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오클랜드 대학교는 랭킹 스코어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 랭킹 스코어가 또 굉장히 또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오클랜드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저 설명을 해놓기는 했는데 랭킹 점수는요 크레딧을 얼마 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을 때 크레딧에도 어치브드 메릿 엑셀런트로 또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성적이 어치브드, 메릿, 엑셀런트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성적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크레딧 학점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엑셀런트, 메릿을 많이 받는 것도 오클랜드 대학교나 호주 대학 쪽으로 좀 랭킹 높은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 네.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더 복잡해지실 텐데 조금만 더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랭킹 스코어 계산할 때 어치브드는 2점, 메릿은 3점, 엑셀런트는 4점을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를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학생이 네. 학점이 3크레딧, 3크레딧인 거를 메릿을 받았어요. 그러면 3 곱하기 3, 9점이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어치브드만 받은 거하고 엑셀런트 받은 거하고 굉장히 또 랭킹 스코어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랭킹 스코어 계산 방법은 좀 너무나도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은 오늘 설명드리면 저는 한 3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주어진 네. 시간 자체가 굉장히 3시간 들을 시간이 안 되므로 네. 네, 또 다 호주 대학은 이제 네네네. 예, 설명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호주 대학교는 뉴질랜드 대학보다 그러니까 호주의 그룹 오브 에잇이라는 그 8개 대학교가 있어요. 아마 그 호주 대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아이비리그가 사실 명문대들을 총칭하는 그 그룹 이름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호주대학교에도 호주대학교 상위 8위까지 그 다음에 전세계 30위권 내에 드는 전세계 100위권 내에 드는 그런 8개의 대학들이 모여서 만든 협약체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뭐 인터넷에도 G8 그룹 오브 에잇 이렇게 그 클릭 뭐 이렇게 서치를 하면 그룹 오브 에잇끼리 서로 교류하는 그런 뭐 그 리서치라든가 아니면 그런 뭐 행사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상위 호주 대학교 중에 호주 대학이 지금 한 50여 개 되거든요. 50여 개 대학 중에 상위 8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빼어난 대학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룹 오브 에잇에 해당하는 대학들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오클랜드 대학교 그 랭킹 스코어보다는 조금 더 많은 크레딧을 따셔야 돼요. 네. 근데 그 크레딧에는 그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호주 대학교에서 뉴질랜드 대학처럼 너는 이런 크레딧, 뭐 80크레딧에서 영어 5크레딧, 5크레딧을 따면 받아주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발표를 하면 좋겠는데 호주 대학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경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에 의해서 학생들을 뽑아요. 아이아타 점수라고 상위 몇 프로 아이아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대학교는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만 맞추면 예를 들어서 링컨 대학교의 무슨 과는 입학이 보장돼요. 네. 그런 시스템인데 호주 대학교는 내가 아무리 이런 크레딧을 땄다고 하더라도 보장되는 게 아니라 또 경쟁에 의해서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이 그 학교를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작년에는 이 정도 크레딧에 학생들이 진학을 했는데 올해는 이 정도 크레딧인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해했어요. 한국의 네네네. 대학교와 아주 네네네. 비슷하네요. 네네. 예.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멜번 대학교하고 모나시 대학교가 NCEA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런티는 아니지만 이 정도 따면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유일하게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호주 대학교는 뉴질랜드 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학점도 높아야 되지만 영어 리퀘어먼트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네. 예를 들어서 유학생의 경우에 뉴질랜드 대학교 가려면 IELTS 오버롤 6.0 있으셔야 되잖아요. 호주 대학교 가려면 6.5 있어야 돼요. 네. 0. 5.5점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NCEA 학생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뉴질랜드 대학교 가려면 레벨 2에서 그 라이팅 5크레딧, 리딩 5크레딧, 10크레딧만 따면 되는데 호주 대학교는 그 크레딧으로 진학을 못 해요. 네. 호주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레벨 3에서 영어 과목에서 최소 18크레딧을 따는 거를 원해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여기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 절대 그게 쉬운 크레딧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크레딧이 아니다 보니까 호주 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뉴질랜드는 영어 크레딧을 못 맞추면 뉴질랜드 대학교 진학할 수 없잖아요. 네. 호주 대학교는 영어 과목 드랍하고 IELTS로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호주 대학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12학년 때부터 IELTS 공부해서 IELTS 따놓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를 지금 13학년인데 7월부터 IELTS 준비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파이널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IELTS도 준비해야 되고 아이가 너무 이건 좀 패닉이거든요. 네. 내가 어느 나라로 어느 대학을 진학할지에 대한 그런 선택은 12학년 말에는 되어지는 게 유리한 거예요. 최소. 그래서 내가 호주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IELTS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기로도 네.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네. 예 그래도 호주 쪽으로 대학을 가려고 네. 예, 선택을 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예 공부를 만약에 잘 못하게 되면은 네. 선택조차 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그렇죠.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아무래도 뉴질랜드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죠. 예. 네. 참 감사한 나라네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 호주 대학교에서 유일하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멜번 대학교하고 모나시 대학교 그 NCEA 최소 학점 설명을 지금 해드릴까요? 네네 해주세요. 네. 네네네. 설명을 해드리면 NCEA 레벨 3를 성공적으로 맞춰야 되고 플러스 NCEA 레벨 3에서 최소 80크레딧을 따셔야 되고 네. 그중에 39크레딧은 엑설런스로 네. 그중에 41크레딧은 메릿으로 네. 그리고 영어 과목은 레벨 3에서 최소 18크레딧 이상 그 다음에 수학 과목도 레벨 3에서 잠깐만요 수학 과목도 레벨 3에서 최소 18크레딧 이상 요거를 맞춰야 됩니다. 네. 어렵죠. 어렵네요. 네. 굉장히 어렵죠. 우수한 학생들이 네. 다 가게 생겼네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다가 제가 수학을 레벨 3에서 18크레딧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또 붙어요. 최소 10크레딧은 메릿 이상으로. 네. 정말 성적 네. 관리를 잘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네요. 네네네. 성적으로 가기에는 그죠? 한정된 뭐 미리미리 준비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네.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나라도 크고 네. 대학도 많다 보니까 네. 예, 이런 또 네, 랭킹도 예, 높고요. 랭킹도 높을 수밖에 네. 없는. 예. 근데 사실 이 정도 점수면 사실은 영국에 있는 킹스 컬리지라든가 뭐 런던 컬리지라든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점수예요. 그렇군요. 네. 뭐 옥스포드나 캠브리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우수한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네요. 뭐냐면 성적이 좋으면 네. 예. 명문 대학교 가고 네, 초이스할 곳이 많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네.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clean line of sight. Your head is clear, the future's bright. Everything will be alright. 정말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네. 제가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호주와 뉴질랜드 대학을 선택할 때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은 네, 예,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뉴질랜드 호주의 대학교 학사 과정은 이제 특수 전공을 제외하고는 총 3년 과정이잖아요. 네, 네. 그거는 동일합니다. 한국은 한국하고 미국은 4년제고요. 학사가 네. 그 대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학년제 로 이루어져 있죠. 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서 총 12학년제. 뉴질랜드 학제는 고등학교까지 총 13학년제, 학사는 총 3년.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학사 과정이 비슷한데 뭐가 틀릴까? 그거는 특수 전공을 생각을 하신다면 호주 대학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특수 전공은 예를 들어서 치의학, 그 다음에 뭐 의학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뉴질랜드하고 틀려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뉴질랜드는 오픈엔트리라 그래서 아까 수의학과 공부할 때 처음에 들어가서 뭐 교양과정 이런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6개월 뒤에 사람을 뽑는다 그랬잖아요. 네. 학생을. 그런 방식인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 의대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대에 입학하기가 어렵지만 의대에 입학하면 졸업 때까지는 그냥 의대에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뉴질랜드는 헬스 사이언스라고 그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다 일단 1학년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1학년 때의 성적과 그다음에 적성 검사와 그다음에 교수님 인터뷰를 거쳐서 2학년 의대로 선발이 되어집니다. 네. 대학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대가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때 성적까지는 누가 우수하고 누가 낮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대학교 1학년 때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적성에 맞는지에 따라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돼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올라가는 그 퍼센티지 자체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뉴질랜드 의대에서 유학생이 1학년 교양과목 마치고 의대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쉽게 듣지는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지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언어적인 부분이 또 많은 그 디스어드밴티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주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양과정 1학년이 없이 뉴질랜드처럼 교양과정 1학년이 없이 바로 전공 수업이 시작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의대가 굉장히 틀리죠. 아 틀리네요. 네, 그래서 호주대학교 의대로 진학하면 의학이 뭐 6년 과정 7년 과정 대학교마다 틀린데 의대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공부 못해서 페일하지 않는 한은 의대로 그냥 진학을 하지 거기서 또 뭐 1년 동안의 성적에 의해서 적성 검사를 보고 교수랑 인터뷰해서 다시 선발하는 게 없어요. 아,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의대 진학하는 학생들은 뉴질랜드 대학보다는 이제 호주 대학교들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들은 얘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뭐냐면 뉴질랜드에서 의대를 떨어진 학생들이 네. 다시 호주 쪽으로 그렇죠. 의대를 네.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한국 분들은 치의대 그다음 의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실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가 의대에 관계된 거였거든요. 네. 치의대. 네. 그거를 뉴질랜드와 호주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엔 청취자들이 아주 폭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이렇게 이민을 왔다는 것은 자녀들이 정말 우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네네. 오늘 정말 또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다음 주에는 호주 대학교와 뉴질랜드 대학교에 대한 의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